남조선 인터넷도신문 동일뉴스에 의하면 6.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정인학생본부가 12일 서울에서 회의를 가지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 때 대한 교리문을 발표했습니다. 교리문은 2017년에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여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